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15 취미 Conversation 1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민지와 스티브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스티브 씨, 운동 좋아하세요?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하지만 특히 테니스를 많이 쳐요. 테니스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어요? 고등학교 때부터요. 민지 씨는 테니스 좋아하세요? 저는 못 쳐요.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요.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가르쳐 주실래요? 토요일 2시쯤 만날 수 있어요? 저는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좋은데요. 그럼 일요일 2시에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요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좋아하세요? 운동 좋아하세요? 스티브 씨, 운동 좋아하세요? 많이 쳐요. 테니스를 많이 쳐요. 특히 테니스를 많이 쳐요. 다 좋아하지만 특히 테니스를 많이 쳐요. 운동은 다 좋아하지만 특히 테니스를 많이 쳐요.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하지만 특히 테니스를 많이 쳐요. 시작하셨어요? 치기 시작하셨어요?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어요? 테니스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어요? 때부터요. 고등학교 때부터요. 좋아하세요? 테니스 좋아하세요? 민지 씨는 테니스 좋아하세요? 못 쳐요. 저는 못 쳐요. 못 배웠어요.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요. 해보실래요?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주실래요? 가르쳐 주실래요? 있어요? 만날 수 있어요? 2시쯤 만날 수 있어요? 토요일 2시쯤 만날 수 있어요? 좋은데요? 일요일이 좋은데요?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좋은데요? 저는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좋은데요. 만나요.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요. 2시에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요. 일요일 2시에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요. 그럼 일요일 2시에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요.